김제동장님. 네. 네. 뭐 김제동이라고 또 동이 있습니다 저쪽에. 진짜로. 그래요 김제동. 예. 김제동 초등학교 있죠. 예예. 예. 뭐 인터넷에서 봤어요 또. 아유. 야 인터넷 뒤지다 보면 많이 나오대 얼굴이 여기저기. 음악 연구하세요. 그럼 뭐 자꾸 반대 뒤지지 말고 그런 거 다 보고 뭐. 아유 재밌잖아요. 김제동 어록. 예? 그런 것도 있던데.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진짜 아니면, 예술이더라고. 뭐 한 70% 80% 정도는 책이나 신문 뭐 이런 데서 읽은 얘기지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잘 정리해 주신 분의 덕이지. 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새 네, 또 진짜. 사람이 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냥 이렇게 또 겸손하기까지 하고. 이미지죠 뭘. 죄송합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알죠 이 노래? 이 노래 무슨 노래예요? 즉흥곡인가 봐요? 모르겠는데 변 방송을 하세요. 사람들 모아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방송하셔야죠. 아이고 사연을 읽어야지 콧소리를 그렇게 내면 어떡해요. 초반부터 편동범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9개월 정도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요즘 들어 제가 싫은 건 아닌데 저를 보면 찌릿한 감정도 없고 별로 반갑지도 않다고 그러네요. 얼마 전엔 새벽부터 여자친구 직장 앞에서 기다렸는데 여자친구 얼굴이 시큰둥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는데 왜 왔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자꾸만 멀어지는 여자친구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처음 사귈 때처럼 제게 찌릿한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사연입니다. 리플 달아주셨습니다. 네네. 아이디 호동제동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참 황당한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이분이. 네, 벌써 아이디부터 조금 황당합니다. 아이디부터 예. 네. 여자분의 손목을 지그시 잡고 네. 손바닥을 쫙쫙 펴주세요. 아직 멀었어. 이게 1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먹을 줬다 폈다 3회 정도 하게 한 다음에 손목에 힘을 풀며 손중앙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려주세요. 찌릿찌릿 제대로 느낄 겁니다. 네. 자, 말 나온 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손목을 잡고 이렇게 저쪽에 벌써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앞에 두 분은. 아, 진짜. 예. 손목 아, 지금 하고 계시는군요. 네. 자, 다음. 네. 김우섭 씨가 리플 달아주셨습니다. 네. 사랑은 가슴으로 하지만 님의 눈빛과 님의 입술과 님의 손길과 님의 행동과 님의 말로써 커가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사랑한다고. 너 없인 안 된다고. 이분 꼭 김재동 씨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랑한다고 너 없이는 안 된다고. 예. 아 좋은 노래죠. 다음은 예. 밥 사주세요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네. 저기 이 앞에 러브레터 앞에 하는 프로그램 아시죠?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거기에 제보하시면 신구 아저씨가 제대로 조언해 주실 겁니다. 아, 그럼요. 아, 또 신구 아저씨가 제대로 또 조언하시죠. 딱 서류 이렇게 쫙 이게 들뜨리면서. 예. 자, 두 분의 얘기는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쫙 해가지고. 마지막 결론은 항상 같잖아요. 4주에 뵙겠습니다. 그걸로 그냥 결론이 쫙 나는 거죠, 그냥. 네. 네 뭐, 결론이 쫙 날 겁니다. 예. 네. 자, 그래서 뭐 어찌됐든지 간에 보니까 뭐 사귄 지 9개월 됐으면요. 이제 그렇게 오래 사귄 것도 아니고. 뭐 요번에 왜 그 페로몬이라고 개발된 거 보셨습니까? 그 이성을 유혹하는 페로몬이라고 원래 인간의 몸에도 있었는데 예. 그게 점점 사라지고 나서 이렇게 그래서 그 어떤 과학자가 그걸 추출해내서 개발을 했는데 성공을 했대요. 그러니까 뿌려놓으면 이성한테 대한 관심을 이렇게 일으킨대요. 그래서 오. 그 돼지 페로몬을요. 돼지의 수컷의 페로몬을 이 사람 몸에 뿌려놓으면 돼지우리 안에 들어가면 돼지 암컷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 진짜 계속 그 사람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결론을 내는 게 뭐였냐면 인간에게 틀림없이 페로몬이 퇴화됐을 쓰지 않았으니까 퇴화됐을 거 아닙니까? 짐승들에게는 아직 남아있는데. 예. 인간이 페로몬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페로몬보다 그러니까 동물적인 향기나 그런 것보다 이성으로서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로몬이 퇴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짜릿한 감정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 그 이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동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